알아누리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전지죠. 이별하고 눈물 없네. 그런 세상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웃으며 살고 싶은 고지식한 내 인생. 산도 멀도 주지 마.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